순간 시선 고정 너에게 눈부셔 shining shining 제발 내 맘을 pick me pick me 너와 있는 이 시간 난 너무 빨라 불안해 멈춰줘 holding holding 마지막까지 pick me pick me 너는 내게 너무 예뻐서 꿈일까 난 너무 두려워 기억해 제발 이 순간 속으로